자, 우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사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그 오늘 그 파김치 최고였던 것 같아요. 최고. 집에 싸갖고 싶어요. 싸갖고 가고 싶어요. 여기 이 수련회 장소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네 강당도 좋고 네, 여러분들이 말씀만 열심히 잘 들으면 최고인데 밥 맛도 좋고 잠자리도 좋고 네. 자 근데 요한계시록 들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사실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뭐 여러분들 생각에는 충분하게 생각했죠. 저는 이제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조금 이렇게 생략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방금 오전에 방금이 아니죠. 오전에 4장을 같이 나눴고 그다음에 이제 5장입니다. 5장. 이 4장과 5장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좀 연결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장의 주제는 누가 체계를 깰 것인가 라는 거예요. 좀 이 제목이 뜬금없어 보이겠죠. 근데 이제 설명을 들으면 이런 그 제목이 뭘 의미하는가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 2절 한 목소리를 좀 읽도록 하겠어요. 자,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아, 자,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은 사장의 말씀을 딱 요약하는 거예요. 사장에서 하늘의 장면이 쫙 펼쳐지면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보좌였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처음 왔죠? 오늘 아침에. 그렇죠? 아, 얼굴이 어쩐지 생소해. 여러분들 제가 얼굴 다 기억하고 있어요. 환영합니다. 한 자리가 늘은 것 같아. 예? 예. 가만히 요 자매님도 오늘 처음 요 시간에 처음 오셨어요? 아, 그렇구나. 셋이. 아. 예. 자, 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할 때 이 사장에 대한 그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장하고 연결해서 읽으라는 표시예요. 그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말이 훨씬 더 자주 나와요. 그것은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메시지를 계속 주입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좀 더워서 옷들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했던 것처럼 우리 일생 동안 정말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싸우게 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그 주체가 누구냐?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 황제 숭배라는 그 이슈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건드려요. 사실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하죠.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어떤 성향이냐면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싶어해요. 그걸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특히 요한계시록 굉장히 중요하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손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시죠. 왼손 썼다는 얘기 한 번도 없어요. 맨날 오른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손이 있는 게 아니죠. 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른손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것은 주권을 의미해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자, 그러니까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주권이라는 단어가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책.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 그럼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책이 뭔가를 우리가 규명하는 것이 이 5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관건이 되겠다. 5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건이다. 자, 근데 이 책의 특징을 보니까 이 B에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에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이 질문은 뭐냐면 일곱인으로 봉하여진 이 책, 그러니까 닫혀진 책이죠. 이 책은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려져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이 책의 인을 떼기 합당하냐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3절과 4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자, 합당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없는 거에 대해서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나요? 아, 울었습니다. 그냥 우는 것도 아니고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반응은 뭘 의미해 주고 있어요? 이 책이 마땅히 열려져야 되는데 이걸 열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굉장히 절실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럼 누가 책의인을 떼기 합당하냐, 또 책의인을 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이걸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구약을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구약 없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구약에서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1장 1절 요한계시록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계시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혹은 예수님께서 계시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하는 요 소유격은 주격으로도 쓸 수 있고 목적격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한 것이다 혹은 예수님을 계시한 것이다. 저는 이 후자에 주목하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계시한 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계시한 책으로서 특별히 구약을 배경으로 예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사역,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런 십자가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을 배경으로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계획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같이 수반되는 것이 구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가 책에 읽을 때 합당하냐? 일곱인으로 봉하였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은 구약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말이라는 거 또 여기 글이라고 하는 거,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책.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그것을 기록한 책을 봉함하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자, 이걸 바꿔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책을 오픈하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봉함하고 간수하라 라는 말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책을 오픈하라는 뜻이죠. 12장 9절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여러분 그 이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인 도래입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다니엘서 잘 안 읽게 되죠. 예, 네. 씩씩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아, 이거. 진작 주시지. 이제 제가 질문해 가지고 답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주시면 좋았을 뻔했어. 여러와 같은 반응이 막 생기네요. 다니엘서 사실 요한계시록과 함께 매우 난해한 성경 중에 양대 산맥을 형성하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제가 요즘 다니엘서의 연구에 푹 빠져 있습니다. 참 재밌는 책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에 보면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내러티브.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이야기들을 쭉 담고 있는데 그 재미난 패턴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 여러분 혹시 이 강의 들으시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 보세요. 어떤 패턴이냐면 항상 왕이 등장을 해요. 1장부터 6장 보면 왕이 등장해요.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베사살 왕. 예. 이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위기가 항상 찾아와요. 예를 들면 1장에 보면 그 왕의 상에서 내려온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청년들을 불러다가 잘 먹이고, 특별히 청년 중에서 그 지혜자들 그들에게 잘 먹이고 바벨론적인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왕에게 좋은 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청년들을 양육을 해요. 근데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우상이 이게 드려진 음식이니까 거기서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혹은 3장 같은 데 보면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해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 가운데 불풀무에 집어넣는다고 말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유대 청년들을 도와서 그 위기가 반전이 돼요. 반전. 그 반전이 되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나 다리오 왕 이런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 물론 요 대목에서 이 왕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런 차원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다신론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유일신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다니엘이 섬기는 또 사드락과 메사 가벤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보다 좀 낫다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들이 울려 퍼져요. 이게 1장부터 6장까지 매 장마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비록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지만 그 가운데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서 통치를 행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이 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으면 그게 뭐야?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제국의 지배하에 있을 동안에 일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이제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런 그 환상, 히스토리컬 내러티브가 아니라 이런 신비적 환상을 통해서 상징적 환상을 통해서 계속 그러한 사실들이 확증되고 입증되고 선포됩니다. 결국 다니엘서의 전체의 메시지가 뭐냐? 현재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것은 준비의 과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일 때는 제국주의와 제국들이 열방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는 그래도 역사한다. 그러나 그것은 준비의 과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드러나지 않지만 종말이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종말의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 12장 이 말씀에 이 말씀을 기록한 책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책을 간수하고 봉합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렇게 은유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의 주제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현재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종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고 예비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종말이 되면 마지막이 되면 이제 그 실체를 완전하게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기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는 그런 표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간수하고 봉함하면 그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못 보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책을 열어서 볼 수가 있죠. 그렇듯이 지금 이 요한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완전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움직이고는 있죠. 작동하고는 있죠. 예.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그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다니엘서 12장 말씀하고 지금 다이얼로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하라 그랬죠? 예. 네. 바꿔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책은 열려져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니엘서가 약속한 다니엘서가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합니다.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다니엘서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도래케 할 것이냐. 누가 이 종말을 도래케 할 것이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할 것이냐. 자, 그런 뜻이겠죠? 그런 뜻이겠죠? 네. 침묵하고 있으니까 제가 속으로 다 대답을 했겠지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요. 역시 역시가 역시입니다. 네. 요한은 이런 그 아무도 하늘 위에나 땅 아래 아무도 책임을 뗄 자가 없으므로 크게 울었다. 절박한 거죠. 이 책임을 떼야 될 그런 시대적, 역사적, 당위성, 필연성 그것을 절감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5절에 드디어 책임을 뗄 자가 소개가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책인을 뗄 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러한 고유한 호칭이에요. 자,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여러분, 메시아가 유다지파에서 나오잖아요. 바로 이 말씀에서 최초로 언급이 되고요. 또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산석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이 다 다윗의 뿌리라는 뜻이에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어쨌든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예요. 이새의 줄기 혹은 이새의 뿌리. 이사야 11장 1절, 12장 10절. 자, 이 표현이 바로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메신저라가 아니라 라이온, 라이온입니다. 다섯 뿌리 이겼다. 그 책과 일곱 면을 떼시리라. 자, 이거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의미한다. 근데 이 메시아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 어떻게 이겼느냐? 자, 이런 문제를 그 다음 6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이 6절 ABC 여기에 나오는 이 어린 양, 여기서 일찌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미라고 좀 읽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찍 죽임 당했다. 그럼 늦게 죽임 당하는 것도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 완료형을 살리려다 보니 일찌라는 말을 썼는데 그럴 바에는 일찌보다는 이미가 낫습니다.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는 죽어 있는 거예요. 예, 네, 죽어 있는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자, 누가 책임을 떼기 합당하냐? 5절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책임을 떼기 합당하다라고 해놓고 6절에서는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여러분, 자, 5절에서 책임을 떼기 합당하신 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겼다, 승리했다. 그 승리를 설명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로 예수님은 오셔서 승리를 이루셨습니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적들을 제압하고 그래서 그 위에 군림하는 방식이 아니라 종으로, 종으로 사시다가 종으로 죽으셨어요.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지금 이 5절과 6절은 서로 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죄인으로 죄인과 함께 종으로 죄인과 함께 죄인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감당하셨죠. 그래서 죄인이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 십자가의 저주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걸 당하셨어요. 온몸으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저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감당해야 하는 저주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계인을 떼기 합당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다니엘서하고 연결해서 볼까요? 다니엘서에서 약속했죠. 예,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바꿔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책은 오픈될 것이다. 그 뜻은 마지막 때가 되면 다니엘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자, 이걸 이어받았습니다. 요한이 누가 체계인을 떼기 합당하냐. 바꿔 말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돌이켜 하기 합당하냐. 자, 그랬을 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계인을 떼기 합당하다. 그러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뜻이 무엇이냐? 바로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저주를 온몸에 스스로 받으셔서 죄를 사하시는 방법으로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그 사건이야말로 다니엘서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한 결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다니엘서가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돌이켜 한 사건이다. 종말을 돌이켜 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절의 말씀 보면 이것을 예, 설명하는 그러니까 찬양의 형식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요. 구절과 10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앞에서 누가 책임을 뗄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이에요. 왜냐하면 왜 책임을 떼기에 합당하시냐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 왜냐하면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끝나는 게 때문이다 이렇게 끝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왜냐하면 첫 번째 죽임을 당하심으로 예.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각이라는 것은 모든 every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과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함유되어 있냐면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 팔려 죄의 종이 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상태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게 아니었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계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그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최초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기억하세요? 자, 써먹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 아니 치사하다. 네. 두 가지 손 들고 네. 또 하나 두 가지 DNA 있고 또 자, 손 들고 네. 손 드세요. 기억나시는 분 네, 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 효과가 있어요. 네. 자, DNA 하나 나왔습니다. 또 뭐? 에? 아, 그게. 누가 아이콘이라고 그랬어? 우리 형제님이? 아, 오세요. 아이콘이라고 그랬었어요? 아니지. 잠깐만, 아이콘이란 뜻이 뭐예요? 아이콘이요? 대표. 오, 대표한다. 오케이. 아, 훌륭해요. 네.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이콘. 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다. 네. 제가 이거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어디 가서 또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대.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자. 그러면 안 되고요. 예. 하나님과 우리는 예. 거의 같은 급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거의 같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래 최초로 인간을 향한 계획이 뭐냐? 하나님과 같은 급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왕적 지위를 인간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함으로써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 여기 결혼하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결혼하면 청년부가 아니죠? 장년이죠? 네. 목사님 빼고 목사님 결혼했다 칩시다. 뭐 그 사실이니까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볼 때 자기랑 똑같은 녀석이 거기 딱 있는 거야. 일단 기분이 좋아. 에? 징그러워. 일단 기분이 좋아요. 부모가 자기랑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기분이 좋다니까. 에, 좀 관리 좀 해주세요. 옆에서. 그런데 거기다가 자녀가 에, 철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철든다는 게 뭔지 아세요? 철든다.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아먹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참 나에 대해서 참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철이 안 들면 그건 몰라요. 에,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자라고 성장하면 부모님이 나를 참 힘들게 키우셨구나. 그걸 조금 깨닫게 돼요. 네. 그러면서 그때 뭐가 되냐면 부모님과 대화가 돼요. 대화가. 아,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말하는 게 맨날 잔소리 좀 들리고 아, 정말 듣기 싫고 말이죠. 막 그랬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 부모님이 말씀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점점 마음을 열게 돼요. 열고 대화하게 되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가 들었다고요? 철 들었다. 예, 철분이 충만한 거예요. 철분이 철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시죠? 예,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이런 대화가 되고 자녀가 부모의 깊은 뜻을 알아줄 때 부모는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여기 철 들은 사람 철 들은 사람 없어요? 어. 네, 왜 부끄러워해? 네. 여러분 철 들길 바라요? 이러면 얘기하면 꼭 꼰대 같지 제가.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딱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최초로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물론 형태가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태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함께 공유하셨어요. 지정의, 예?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지정의 이런 인격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대로 주셨단 말이에요. 원래 이 지정의 인격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개나 돼지나 소가 지정이 같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유하게 존재하는 그런 인격인데 그 인격의 그 오리지널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간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그 인간이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통치하고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예, 네, 기쁘신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의 하나님에 의한 최초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탄이 이걸 되게 싫어합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파괴하죠. 파괴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선악과. 아, 선악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선악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 이거는 조금 아까워. 선악과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좋을 수 있고 어떤 점에서 나쁠 수 있나요? 네. 결과적으로 좀 보충해서 얘기할게요. 제가 보충해 드릴게요. 여러분, 선악과 정말 좋은 거죠.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선악과가 없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딱 놓으심으로써 그걸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않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먹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과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그러니까 최초로 아담과 이런 관계를 맺으실 때 아담을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또 그렇게 로봇처럼 관계를 갖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드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자유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만약에 이제 누구랑 이제 서로 이렇게 관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막 통제해 가지고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그 상대가 움직여 주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그 관계는 굉장히 공허하고 그리고 공포적이고 공포스럽고 그리고 파괴적이에요. 인간은요 어떤 관계에서 만족하냐면 서로가 존중하는 서로가 인격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런 거에 우리 그런 관계에서 건전한 건강한 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누구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렇게 만나서 사귀잖아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시죠? 예. 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이 안 돼요. 결혼하고 나서도요. 혹시 뭐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통제하고 자기만대로 서로 이걸 하려고 하면 절대 행복한 관계가 아니에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가지시고 있는 인간과 관계하실 때 갖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두심으로써 에덴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아, 저 선악과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되겠다 라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을 하나님이 처음에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다른 면에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셨어요. 예, 뭐 얘기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이 정도 하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에덴에서 인격적으로 인간을 대우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왕적주의를 위임하시고 그 위임된 왕적주의를 가지고 만물 향해서 이런 그 권세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행위를 통해서 행사할 때 하나님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영광을 얻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이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이런 시스템을 깨버렸습니다.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죄와 사망이 왕노트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본보기로. 하나의 준비의 과정이었어요. 자,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예, 최종적으로 종말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의 몸에다가 모든 자들의 죄를 정하셨어요. 정죄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어요.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뭘로 사서? 피로 사서. 피값. 죄의 삭스는 사망이에요. 피는 죄의 삭스입니다. 피로 사서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을 누구한테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원래 소유가 누구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것이었는데 죄에 팔려가지고 죄의 종이 됐습니다. 사탄의 종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첫날 12장 같이 나누면서 사탄의 참소를 받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참소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굴레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우울한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절규를 하면서 인간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렁텅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사람들을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리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출발선에 선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그래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여기 나라와 제사장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이미 피값을 주고 대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왕 같은 제사장 이러한 신분은 최초로 어디에서 주어진 신분이었다고요? 에덴. 에덴에서 최초로 주어진 신분이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었는데 이제 죄 때문에 이런 신분을 회복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죄가 해결되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겠죠. 그러니까 최초로 에덴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대리통치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 다음 뭐예요? 왕노릇이요. 이 왕노릇은 통치하다는 뜻이에요.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으로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겠습니까? 맞습니다. 교회 공동체 왕적 지위를 회복한 교회 공동체의 통치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누가 책 다니엘서 마지막 때까지 책임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누가 책임을 뗄 것이냐라고 묻고 있죠. 그 말은 누가 하나님 나라를 돌이킬 것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묻는 거죠. 그 말은 누가 종말을 돌이킬 것이냐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자, 답이 뭐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책임을 떼시리라. 이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승리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돌이켜 한 것일까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예, 죄의 종이 되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계획된 자녀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왕로로 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구체적인 그런 어떤 방법이고 그런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그러니까 에덴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대리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도록 그렇게 신분을, 그런 지위를 부여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역시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의 그런 왕적인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도록 계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24장로 얘기했었죠? 24장로? 자,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24장로가 24개 보좌 위에 앉아 있었어요. 24개 보좌. 같은 이야기예요. 예, 네, 같은 이야기.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맞습니까? 자,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 때문에.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인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를 끊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자, 다시 복습이에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죄가 해결돼야 되죠. 근데 이 죄를 해결하신 것이 뭐예요? 누구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어린 양,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최초로 에덴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인간을 향한 목적대로 사셔야 되겠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여기 이 창조라고 하는 주제가 있고 십자가라는 주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이 창조라고 하는 주제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게 뭘까요? 저울 구원 창조 이렇게 딱 놓으면 이쪽으로 기울까요? 이쪽으로 기울까요? 그러니까 1번, 2번 자 1번 인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이진웅 형제님 왜 2번인 것 같아요? 잠깐 일어나서 마이크 인터뷰 구원의 목적은 분명히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저희가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저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그래서 창조하지 않으셨으면은 저희는 없었을 것이고 구원조차 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존재하는 그 창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만요. 자, 아니 박수 치지 마세요. 아직은 구원과 창조 중에서 뭐가 수단이고 뭐가 목적인가요? 목적 창조한 대로 살게 하셨으니까 구원이 수단이고 창조가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히 말했습니다. 구원은 수단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에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한 수단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구원을 폄하거나 구원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에 딱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아 이제 천국 가야지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너무 중요해요. 천국 있어요. 우리가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창조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막연하죠? 추상적이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삶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죠. 참 우리말 발음이 어려워요. 시옷, 지옷이 아니라 낮게 여기는, 더 훌륭하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크고 작은 자는 작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크고 작은 자는. 자, 여러분 왕노릇이라고 하는 게 내가 왕이니까 나를 섬겨라. 소위 왕자병. 공주병, 이 왕노릇이 아니고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나도 왕자가 되고 상대방도 왕자가 돼요. 나도 공주가 되고 상대방도 공주가 돼요. 그러면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죠? 이게 왕노릇인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우리의 왕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복음을 전할 때 잘 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런 식의 말보다도 물론 이제 이건 옷을 잘 입혀야 되겠지만 복음의 본질이 뭐냐면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그런 그 인간됨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은 참 그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기독교적인 것은 가장 인간적인 것입니다. 이해하셔요? 네. 여러분 가장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세월호 가족 앞에서 막 금식하고 있는데 가서 밥 먹고 피자 먹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소외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 그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기독교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인간을 중시했는가. 네. 그래서 전도할 때요. 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말하면 요즘은 콧방귀 뀝니다. 복음을 좀 더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이 진정한 인간됨을 되찾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이 인간이 진정한 그 평안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왕노릇하는 것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자연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환경론자는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환경을 잘 가꾸고 잘 이렇게 그 뭐랄까요 관리하고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쓰레기가 있고 말이죠. 그런데 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송이 나올까요? 네, 눈살이 찌푸려지죠. 그런데 고요한 호숫가에 아주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 그런데 딱 가면 야 멋있다 기분 좋다 그런 마음이 전혀 생기잖아요. 왜 그러느냐 인간은 자연 친화적인 존재예요. 그렇게 에덴에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 19세기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이 산업혁명 서구가 산업혁명을 이렇게 이루고 나서 식민지를 개척하죠.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이 막 자연을 다 파괴시켜요. 그래서 이제 먼저 비즈니스맨 또 정치가들 군사 군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식민지를 막 개척을 해요. 근데 개척하면서 도로도 닦고 뭐 공장도 짓고 막 그럽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선교사들. 선교사들이 그 자연 파괴 다 해놓은데 가가지고 이제 선교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또 그걸 조장하기도 하고 그걸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 환경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선교사들의 그런 제3세계에 들어가서 동남아시아나 남아메리카 같은 데 가서 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소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 선교사들을 비판해요. 비판받고 있어요 지금. 그때 왜 그걸 막지 못했냐는 거죠. 그때 여러 그 띄어진 그 물고 때문에 지금 가속도가 붙어요. 환경 파괴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잘 관리하는 자세, 예, 내 주변에서부터 이것이 뭐냐면 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말씀드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선교사들이 제3세계에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가면서 이런 자연 파괴, 환경 파괴를 합리화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데서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요. 지금부터라도 기독교인들은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린피스 그 멤버들 있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분들은 목숨 걸고 환경이 파괴되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것을 몸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나마 지지하고 응원하고 때로는 함께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왕노릇하는 거다. 그리고 이 소위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100년 동안 이런 그 신학적인 사고보다는 잠깐만 교회로만 모여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Church Oriented Life, 혹은 Church Centered Life.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은 온 우주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드리는 통로예요. 근데 교회만 모이면 교회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왕권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목적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이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실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이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갖지만 이 구원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바로 창조의 회복,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누가 책임을 뗄 것이냐?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다니엘서의 말씀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네. 다니엘서의 말씀에 마지막 때까지 책의 인을 봉함하라 간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책의 인이 열려질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달리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다니엘서의 약속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누가 책임을 뗄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종말의 시대에 도래할 것이냐. 누구였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네. 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이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해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값을 치르시고 제사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 드리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네, 왕노릇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바로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께서 책임을 떼게 합당하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5장에서 어린 양이 책임을 떼셨죠. 아, 떼시는 분으로 결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체인을 뗀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결정적으로 역사했다.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부터는 이 어린 양이 체계인을 떼는 장면을 소개하기 시작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5장과 6장을 같이 읽어야 되겠죠. 연결해서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5장은 어린 양이 체계인을 떼실 수 있다. 딱 결정이 됐죠. 근데 그 체계인을 떼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체계인을 떼기 합당하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체계인을 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옛날에 책은 이게 스크롤 돼 있죠. 이렇게 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자 7인으로 번갈했다 그랬잖아요. 네. 누가 이 책인을 떼며 책을 열기 합당하냐? 어린 양,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책인을 떼기 합당한 그 조건을 충족시킨 거죠. 자, 책인을 하나만 떼면 책을 오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곱 개를 다 떼야겠죠. 어떤 면에서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그 순간 일곱인이 다 떼신 거예요. 책이 열려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누가 책을 떼고 책을 열기에 합당하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다. 그러니까 책이 열려진 이것이 바로 종말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돌이켜 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음 이 사건을 위해서 이 책은 열려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서 보면 이 어린 양이 책인을 하나씩 떼요. 그것은 뭐냐면 5장에서 이미 열려진 그런 책의 인을 6장에서는 하나씩 떼는 것으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6장 1절에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때에 그랬고요. 3절에도 둘째 인을 떼실 때에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그다음에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리고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러니까 어린 양이 책인을 딱딱 떼는 거예요. 그런데 5장에서 이미 책인을 다 떼는 걸로 딱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6장은 그걸 하나씩 떼는 것으로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관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5장과 6장의 관계를 잘 한번 이 가름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5장에서 어린 양이 체인을 뗌으로써 종말이 온 거죠. 네.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에서 체계인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고 했으니까 체계인을 떼는 시점은 종말인 거예요. 자, 맞습니까? 네. 종말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구약에서 종말이 시작되면 항상 동반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건 심판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 체계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일어나는 자, 그런데 앞에서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오전에 인과 팔과 대접이 있는데 이제 초림이고 재림입니다. 자, 이 그림 기억나시죠? 네. 제가 그때 이게 시작이 초림이라는 말은 제가 잠깐 스킵을 했어요. 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인심판의 시작이 언제부터예요? 자, 인을 떼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초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심판이 시작되는 처음 시점이 초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재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심판은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그 시대적인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거를 이제 나팔과 대접이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 시대가 심판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만 있는 건 아니죠. 동시에 뭐예요? 구원의 시대이기도.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릴 때 이번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제? 종말과 심판, 종말과 교회. 자, 지금이 종말의 시대고 지금이 심판의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종말 그럴 때 종말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게 돼 있어요. 시작이 돼 있게 돼 있죠. 자, 우리 성경에서는 이 시작을 뭐라고 말하냐면 창조라고 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제 타락이 있었잖아요. 타락. 제가 말씀드렸죠. 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옵션이 있었다고. 포기냐, 회복이냐. 근데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니라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이 회복이 완성되는 순간, 성취되고 완성되는 순간, 성경은 이것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아, 제가 3시 반까지 하는 거죠? 네,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가능하면 강의하기 전에 화장실 다 갔다 오세요. 아시겠죠? 네. 요즘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뭐 강의하다가 뭐 갔다가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상대방이 굉장히 피해가 된다는 걸 모르시나 봐. 그런 걸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까먹었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지 말고. 네. 빼먹었어. 앞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쨌든 아 거기 앉아계세요. 앉아계세요. 네. 네. 훌륭하십니다. 근데 사실 뭐 이, 여러분들 다 기억하셨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신약 성경 본문이에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시나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굉장히 다 새롭게 됐어. 라고 생각해보고 나를 보면 새롭게 된 게 별로 없죠. 네. 아, 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새롭게 돼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공간은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자, 제가 동그라미를 완벽하게 그리죠. 여러분들이 저를 숭배할까 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저를 그렇게 예,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자, 여기를 그리스도 안이라고 해봅시다. 그리스도 안. 뭐 대충 모양이 그리스도라고 보여지죠. 그러면 됐지 뭐. 자, 여기에 이제 예, 들어와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공간이 뭐가 뭐라는 뜻이냐면 새 창조라는 뜻이에요. 내가 새로워져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나의 이전 것이 아니고요. 이 옛 시대 지나가고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새 창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창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전 것이 지나갔고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5장 17절 말씀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내가 새롭게 됐대요. 새롭게 아무것도 없거든. 나는 그대로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고민을 해요. 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예습관을 갖고 있지? 그 여기서 굉장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고 변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왜냐? 나는 그대로 나예요. 그러나 바뀐 게 있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정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텐션이 있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환경은 새로운 창조인데 나의 신분만 바뀌었을 뿐이지 나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창조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깝깝하죠.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왜? 나는 뭐에 더 가까워요? 예, 이 세상에 더 친한 거, 친해 있어요, 나는. 생각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익숙해진 절대는 아닙니다. 모태는 못하는 게 그 특징이라고 그랬죠? 나는 못해. 못해시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션이 분명해졌죠. 여러분 이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그 다음 이제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분명한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 그러고 그리스도 안을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에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그대로 존재해요. 근데 신분은 바뀌었어요. 자, 이게 무슨 뭐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딱 뭐로 비유해서 말할 수 있냐면 거지가 갑자기 왕자가 돼 있는 거예요. 눈 딱 떴더니 왕자야. 근데 자기는 그냥 그대로 거지인 거예요. 옷만 왕자 옷을 입었어요. 말 습관이나 생활하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지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옵션이 있죠. 불편하니까 난 다시 거지가 될래?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이제 왕자답게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왕자답게 내가 뭔가 살아가는 습관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두 가지가 되겠죠. 어떤 게 쉬울까요? 거지로 들어가는 거? 예. 돌아가는 건 쉽지만 그 돌아가서 사는 거는 더 절망이지요. 더 절망이 희망이 없는 거죠. 예. 힘들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신분이 우리에게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그 미션은 뭐냐면 거진데 그러니까 왕 신분이 왕자인데 내 모습은 거지예요. 이런 모순된 상황을 이제 바꿔 나가는 거예요. 왕자답게 말해보고 왕자답게 생각하고 왕자답게 이렇게 습관도 길러보고 그게 소위 말하는 훈련이에요. 훈련.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새로운 창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죠. 여기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두 가지.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완성을 보고야 마시는 분이에요. 이걸 좀 일본 말이라도 좀 싫지만 하나님의 곤조라고 저는 해요. 곤조. 곤조라는 말 아세요? 몰라? 곤조. 야,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고집. 예,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한번 계획하시고 마음 잡수신 거는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다른 성경에는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파 오메가. 무슨 뜻일까요? 시작과 끝. 그럼 시작과 끝은 무슨 뜻일까? 처음과 나중? 처음과 나중은 무슨 뜻일까? 알파 오메가? 어디 가서 했더니 다 그렇게 비구도 돌리더라고요. 그럼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무슨 뜻일까요?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신다. 꼭 기억하세요. 창조하신 분이 완성하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스케일이요 엄청 커요. 요한계시록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몇 년 동안에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몰아놓고 뭐 7년 환란이니 뭐 휴거니 여러분 휴거 없습니다. 휴거 없어요. 7년 환란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시야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창조. 그리고 어디까지? 완성까지. 자,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이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처음 창조 때 계획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데 그 이루시는 결정적인 계기를 누굴 통해서 마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죄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돌이켜 하시며 창조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나의 신분과 나의 도덕적인 수준과 윤리적인 수준, 수양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예시대 세상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딱 옮겨다가 그리스도 안에다가 딱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야.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 목적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새 시대가 왔어요. 이 새 시대가 온 반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온 거예요. 심판의 시대인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예외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새 창조에 들어와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아, 누가 그래요? 나는 중간을 걷고 싶어요. 꿈 깨십시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멘. 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들어 이 세상이 심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네.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이 능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절대로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공감이 있을까. 예. 그러나 뭐 할 수 없어요. 공감이 있든 말든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밑거름이 되고 기초가 된다면 정말 저는 이 시간이 너무 보람이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이 지금일 수도 있고 조금 나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